I feel like babe, I try to date. 난 잠 못 배, 눈에 뺑겼네. 넌 말해봐, where? 나에게 매일 다가와, say, 날 더 세게 빨아달래, man. 아, 치워봐, 뱃손 어떤 이 잠중에도 없어. 그래도 벗겨보고 뱉다가 덮어. 아, 그래, 천천히 멀어져도 되려나, 범벅도 아니잖아. 내 품, 그리워 또 제품. 여긴 안 돼, bedroom, 쨌든 bedroom. 아, 어지러워. Brandy's bright, 저리가 너만 새하얀에 너의 피부가 난 눈만 뜨면 널 생각나서 오랜만에 뜨는 휘청 미워했던 세상 너무 예뻐 내가 삐뚤어졌나 싶어 근데 기분과 다르게 지쳐 몸이 자꾸 피곤해 I kill me bit by bit baby 난 이미 dizzy feel so bad I breathe in full and breathe out 내 숨이 보이잖아 이런 또 했나봐 어지러워 I breathe I'm sick 맞아 bad love이 건전 못해 버리고 난 이제 포기할래 the breathing at all 아 어지러워